마틴 타가바가리 같았어. 라하치 라이낙 시시 라바스 박사피 땅들림 몰라강 마키 기타 군디앙 카니랑 마마마타 나나카타타고 라누나군 코롤 옐로 마타다 콧라 가히트나 망아물토 Luna.